밤낮같이 세우며 노란 국화 애처로이 떨어지고 당신 영혼 슬픔으로 흩날리네 아하 약속해요 사랑만 주고 떠나간다 당신 이제는 볼 수 없네 홀로 이렇게 세월 어딜 가시려가도 시나 어딜 가시려 외모도 시나 아린 밤하늘 어느 별이 당신 별인가요 홀로 가는 날 비춰주나요 외로워서 우는 날 비추나요 되고 바람 되어 가슴 속에 묻혀버린 이별이여 아하 약속해요 사랑만 주고 떠나가 어딜 가시여 외모도 시나 어딜 가시여 외모도 시나